제6차 라손 국제상품존시회 개막식이 8일 라손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라손시내 근로자들과 여러 나라 대표들, 출품자들, 라손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존시회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도이칠란드, 영국, 이탈리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 개 단위에서 출품한 기계 설비와 자연 에너지 리용 제품, 전기 전자 제품, 경공업 제품, 식료품, 의약품, 건재 및 화학 제품들과 륜전 기재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날 전시회 개막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